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시사통입니다. 자, 9월 한 달 동안의 임시체제 그 4일차 방송인데요. 뭐 오늘은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히 홍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조현근 교수의 우리 시대 자본주의에 이어서 김시청 교수의 논어 속 사람들 이 온라인 강좌 만들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맛보기 영상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강신청이 저희들의 자력갱생을 돕는 첩경이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첫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슈 인터뷰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자,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경제 면을 보면 연일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 부진에 빠졌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어제 오늘은 2분기 국민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모든 지표가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성장 담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오늘 한번 관점을 세우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 세대통을 진행해 주셨던 희망제작소의 이원재 소장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이 수출 부진, 국민소득 감소, 이 뉴스를 뭐 간단하게 제목만 뽑아서 전해드렸는데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지금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뭐 좀 경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연초부터 간간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바로 막 나온 뉴스가 네. 국민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체계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 예. 그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GNI,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예, 한국은행이 그 오늘 발표한 게 2015년 2분기 국민소득입니다. 네. 그 국민소득이 2분기 수치를 봤더니 전분기에 비해서 0.1% 줄었다. 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큰 뉴스고 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입니다. 예, 예. 이게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 전분기보다 감소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생산된 그 수치는 아직은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국민들한테 실제 소득으로 돌아가는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좀 많이 충격을 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이 네네.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 이런 그 각종 경제 지표, 이제 꺾이고 있는 경제 지표가 그동안의 그런 이야기,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성장 시대가 오는 게 현실화된 거죠. 그렇죠. 성장 정책의 한계, 정책 자체의 효과 얘기하기 전에 네. 실제 정책이라는 것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정책을 어떤 정도 범위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봐야 되는데 네. 그 환경 중에서 하나인 이 성장세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소득 전체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제 저성장이 현실에 왔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 근데 여기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네. 논의의 내용이 이제 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바로 그 논의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오늘 그 이원재 소장께 이제 그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자, 정치권에서 성장 담론이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공정 성장론을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상당히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성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덜 벌게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성장이라는 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면, 네. 한국 사회 전체가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더 촉진을 할 겁니다. 굳히기?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네네. 거죠. 지금에 있는 모든 질서가 그대로 영원히 계속 가도록 만드는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고속성장을 해왔는데요. 고속성장하면서 사회상도 계속 변해왔지 않습니까? 예예.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되고요. 네. 이 경제적으로도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사업들이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네. 정권도 뭐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고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벤처 붐이고 이러면서 재산이 원래 없던 분들이 굉장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사실 역동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네. 그것은 성장률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사회가 빠르게 이 경제성장이 일어날 때는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질서를 녹이거나 무너뜨리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면요. 이제는 사실 이 상태에서 좀 안정시키자는 기조에 이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에 갖고 계신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고 못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못 갖고 있고 현재의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굳힐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아마 안철수 의원이 공정성장론을 제기했을 때에는 뭐 안철수 의원만 공정성을 강조를 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요새 공정성이나 공평성,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같은 세대의 청년 세대의 경우에 대졸자가 같은 세대 중에 75%가 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동질성이 높은 굉장히 능력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란 말이죠. 네.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지 않으면은 그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재벌은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나야만 재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걸 깨트리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담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굳히기를 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집약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장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핵심 내용이? 공정성장론은 제가 이제 사실 그 담론을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공정성과 관련해서 학계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쭉 이야기를 해온 것에 미루어서 네.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것과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의 경쟁의 룰을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네네. 강화시켜야 된다. 음흠. 이게 이제 핵심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오랜 이야기입니다만 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이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된다. 이 네.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작은 기업들의 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러면서 네.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해결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미 제기를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파이 쪼개기 차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정성장론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두 주장이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비교를 할 만큼 다른 겁니까? 저는 방향은 다르고요. 방향은 네. 다르고 이제 우선순위가 좀 다른 거죠. 네. 우선순위가 다르고 다른 점을 강조를 했지만 저는 네.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점에서요? 이제 네.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 생각에는 이 공정한 성장을 하기 위한 환경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내수의 이 유통업 작은 곳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얻으려면 네. 소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문재인 대표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저 저소득층이나 그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소득을 높여주면은 이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일수록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되기 위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작은 생산자들이나 유통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요. 소득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은 공정성장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의 어떤 좋은 환경이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가 정책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좀 같은 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비교 평가한다면 이건 어떻게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걸로 보면은 조금 예. 뭐. 예, 해고를 좀 쉽게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일반 해고 요건 완화하고 일반 해고 요건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두 가지인데 이것이 뭔가 노동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붙일 만큼 거대한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나타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요. 예. 일반 해고 요건 강화는 저상과자 해고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임금피크제는 이 정년이 가까워진 네. 이 노동자들에 그렇죠. 관련된 것이고요. 저는 이건 파이 쪼개기가 맞습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최근에 10년, 20년 통계를 놓고 보면은 가계와 기업 사이에 소득 불균형이 가장 크게 일어나거든요. 기업 그렇죠.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계 소득은 부진한 이런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계 소득 내에서 고소득자와자의 소득을 좀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회 쪼개기가 맞고 이게 성장에 중요한 뭐 그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된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예. 이제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바로 공정성을 위해서 사실 그런 건데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사실 임금 피크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서 임금 피크제 밀고 있는 것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인데 이유가 사실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뭐 성장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이 마음은 이 청년들의 마음은 잘 읽을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청년들은 어차피 지금 성과를 평가를 받고 상당수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이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정년까지 일할 거라는 기대를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에 가까운 임금이 높은 분들이 정년이 연장됐는데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임금을 더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정년을 법제화한 것부터가 저는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년을 법제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청년들 정서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그 임금 피크제 도입 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세트로 이야기하고는 이 정권의 지금 이야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또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예. 안 되고 청년들도 예. 그걸 알고 있어요. 최근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예. 청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임금 피크제 70%가 지지를 하고 그런데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떤 성장이나 실력에 관련된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공정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은 직무급이 활성화돼야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 정당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뭐 이렇게 지금 많은 회사에 사는 것처럼 사실상 연공급처럼 나이가 들수록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됐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좀 이 예를 들면 뭐 야당이나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저성장 시대에서 파이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자 그럼 이 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파이 쪼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공정성장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차피 쪼그라드는 파이를 계속 쪼개면 그럼 아기닭밖에 안 되고 어떻게 그럼 키울 것이냐 이 차원에서 접근이다 이렇게 대별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리고 그 이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그렇죠. 강조를 한 것이고 네. 공정성장론은 실제 성장을 해야 하는 그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이 기업과 투자자들을 어떻게 네. 움직이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둔 이 패러다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화두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떠한 또 정치적 교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운이되고 또한 태도가 결정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 제작소의 이원재 소장이었고요.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의 저자 임동근입니다. 50년 동안 면적은 2배 늘어났고 인구는 10배 증가한 서울의 변화를 통치라는 관점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반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사통이 자력갱생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온라인 강좌를 추가합니다. 자, 온라인 강좌의 첫 번째 타자, 바로 이분입니다. 담론통을 진행했던 조형근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해부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 그 속의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었는데요. 저의 강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약속 하나 드릴게요. 수강 신청 수가 200건이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 시사통 후원 회원은 할인해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끝 순서는 새로 부활한 지리통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임동근 교수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까지 저희와 함께 지리통을 진행하실 때는 소장님이셨습니다. 예. 맵핑 및 모델링 연구소 소장이셨고 예. 지금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 또 바뀔지 몰라요. 비정규직 교수. 예. 2년 보장입니까? 아닙니다. 몇 달 안 됩니다. 예. 언제 잘릴지 모르는. 예. 그래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예. 아무튼 고난의 행군을 하고 계시는 예. 임동근 교수님을 모셨는데. 아, 우리 임동근 교수께서 교수든 소장이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저한테는 실감이 안 나니까 뭐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아, 뭐 지금 뭐 자기 존재감을 또 확인하려고 지금 들어. 아, 아닙니다. 진짜로 저한테는 생활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이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시사통을 하기 전에 이제 사사로운 토크, 예. 그죠? 거기서 진행했던. 근데 그때 이제 그 방송의 타이틀은 도시정치학이었는데 예. 이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예.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어요. 뭐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아, 언론에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해줬고 예, 간혹 언론만 호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에도 책도 좀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많이 나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생경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학 분야에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서점 기준으로 한다면. 예, 뭐 정치, 뭐 사회 이런 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많이 팔리기가 힘든 책임에도 불구하고 꽤 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 얘기를 저도 출판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예.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더 잘 나갈 거라고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유, 그런 거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야. 우리가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장사가 안 돼. 이게 항상 문제가. 그렇죠.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참, 이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보도 참 제대로 안 되고 하, 예. 죽겠습니다. 아무튼. 출판사가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임동호 예. 교수만 그런가 저도 그렇고. 예. 뭐 공감을 한다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지 뭐. 예.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한 번은 책 제목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예.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 책과 관련한 출간 기념 북 콘서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건 미리 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뭐 우리 임동근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저도 참여를 하는데요. 북 콘서트가 내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 예. 그 내용이 편집이 돼서 주말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시사통 방송을 통해서 아마 찾아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에 이 북 콘서트에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북 콘서트에서 쏟아내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알림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아무튼 지리통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 지리통의 큰 줄기는 뭡니까? 이번에는 이제 도시 생활이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도시 생활자들의 삶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리학, 도시 지리학이나 뭐 정치 지리학이나 사회 지리학이나 네. 결국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를 네.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문제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10년, 20년. 어떻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90년대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건 예, 저도. 예, 90년대였는데. 네.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엄청 다르거든요. 거의 경제 규모는 두 배로 컸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 물론 경제 규모는 두 배로 컸는데 월급은 그대로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아주. 예. 폐부를 찌르는구만, 폐부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예. 예. 그 바뀐 거에 대한 이정표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예. 변화가 워낙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능력을 넘어서 버렸어요. 도시가 그래요? 움직이는 것들을 보는 게.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자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자꾸 이제 그 하면은 그 90년대 말에 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예.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 걸로 이제 많이들 예.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IMF 위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 많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아, IMF 금융위기와 비슷한 건 맞겠죠. 아, 그래요? 예. 당시에 너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극단순화 시키면 IMF 전과 후로 다닌다. 예.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아주 급작스럽게 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추세는. 아. 예, 추세는 이미 그렇게 예. 잡히고 있었고. 예, 방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본물이 터진 거죠. 속도와 폭을 예. IMF가 예. 더 이제 그 강하게 예. 규정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그 한미 FTA 할 때도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미 FTA의 그 전신들이 이미 IMF 때 이미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IMF에 바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예. 금융위기 이후에 본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점점 양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90년대하고 비교하면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근데 개인적으로, 임동근 교수 개인적으로 가장 실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고용 불안정이 제일 크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변화는 거의 뭐 드라마처럼 바뀌었으니까 예, 순식간에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아직 예. 살아 있었죠, 예. 사실은. 그냥 공개 채용은 대부분 다 평생 직장이었죠. 그렇죠. 정규직이었는데. 정년퇴직.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종종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임에서 받았던 퇴직금을 예. 모두 다 날리셨다. 예. 가게 열었다가. 예, 많이 날렸다. 보통 이런 얘기였죠. 예. 근데 이제는 정년퇴직금 얘기는 아예 사라져 버린 거죠. 예, 연봉제가 출발한 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고용, 노동이 엄청나게 바뀐 거고. 예. 그렇죠. 노동이 바뀌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연동되는 여러 가지가 또 함께 바뀌게 되는 거고. 예. 노동 생산성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상행위들이 그러니까 교육량들이 그렇죠.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추세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어느 순간 한민족에서 다문화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도시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 이게 도시라고 그러니까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예. 도시 근교에 있는 공장들의 그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네. 뭐 여러 그 풍경들이 예. 공장의 그 종류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있는 외곽 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예. 거의 변화가 전 국토에 다 일어났거든요. 농촌은 농촌 총각들 때문에 그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 높아지고 예. 도시 주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장도 굉장히 많이 종류가 바뀌었고 그리고 도시도 마찬가지로 또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90년, 95년 정확히 말하면 한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때가 좀 과도기였고 지금 그게... 2015년까지는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갔죠. 야, 역시 임동국 교수님 이제 크게 보시는군요. 저는 아까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 달라졌다 해서 저는 솔직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뭔지 압니까? 예. 삐삐와 핸드폰. 예.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핸드폰이야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예. 저는 지금도 계속 강조하지만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 모든 건. 통신기기는. 예.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오,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요? 사람들이 살 때 그 정도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옛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삐삐 14,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신하고 안 하고는 나의 자율 능동적 선택에 귀속되잖아요. 결국은 노동시간 연장이에요. 핸드폰이 있다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노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예. 스마트 노동이라는 개념이 예. 그래서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소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예.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노동 통제와 노동 관리가 예. 하루 24시간 예.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6시 딱 지나면은 이메일이 다 꺼져야 되는데. 예.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왜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가. 유연적 추적 체제 뭐 유연적 노동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술자리 이런 데서 얘기 많이 하죠. 왜 술 먹으면서까지 공장 얘기하냐? 제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애기 그런 게 주식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예, 그잖아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추세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예,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이제 통폐합되어 있는 그런 그 사회에서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토털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전적인 전부 자본주의 뭐 이런 그런 용어들이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잠시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는 좀 풀어서면은 그게 인간의 삶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전부 완전히 토털이 되는 거죠, 그냥. 완전 개조해 버린다. 예. 이런 뜻입니까? 예, 모든 사회가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 시장의 영역 바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예. 포섭해 버리는. 예. 예. 뭐 그런 용어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대도시나 도시는 이제 더 그게 이제 첨예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패션 하시는 분들은 유행이 갑자기 빨리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예. 10년 주기 설 이런 거 있잖아요. 패션에도. 예. 그래서 그 자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나왔는데. 자라요? 예. 그 옷 상표명입니다. 예. 아, 그런 게 있나요? 예. 예. 근데 이 상표가 뭘로 이제 특화를 했냐면 그날 만들고 다음 날은 안 만들고 뭐 이런 걸로 특화를 한 거예요. 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루만 만드는 거죠. 그냥. 옷을요? 예. 그리고 안 팔리면 바로 생산 중단. 팔려도 아니, 며칠 팔고 중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걸 이제 연구했던 분이 이제 카스텔이라는 그 도시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 사회학자가. 예.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라라는 그 브랜드 자체. 아니 진짜로 그 하루 만들어 보고 바로 스톱. 겁니다. 예. 시장 반응이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온다. 예. 바뀌었다. 예. 시장 시스템 완전히 바뀌었다는 예. 걸 전제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센서인데 결국 예, 예, 예. 공장을 갖다 만들어라 말라 하는 얘기를 자체 하려고 하면 센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구글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센서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측면으로 갑니다. 빅데이터도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홍콩에서 카피를 하는 게 짝퉁 쉽게 말하면 네네네. 짝퉁을 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짝퉁이 돼요. 아, 신제품이 나옴과 동시에 그렇죠. 예. 짝퉁이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태리나 아니면 예.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패션쇼를 하면 예. 그냥 그거 화면 보고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제가 옛날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예. 애니메이션을 틀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이제 완구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이제 제작비를 뽑는 이런 예. 그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중국산 짝퉁. 예. 이 3일 만에 그냥 리어카에 풀린다. 예. 도저히 정품이 팔 수가 예. 없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만든 고급 패션 그 상품들이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 안에 이미 다 유행이 지나버립니다. 근데 이건 뭐 3일도 아니고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예. 카피본이 나온다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카피본을 갖다가 제도화 시킨 게 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예 그냥 제도화 시킨 겁니다. 그 루트를.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바로 그냥 홍콩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네. 그냥 하루 만에. 예.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시 본사에 보내면 매일매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반응을. 예. 반응을 보내면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할지 안 할지를 갖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을 뽑아내고 그리고 빠르게 닫고.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국가마다 팔리는 옷이 다 달라요. 예. 근데 취향이 있으니까. 예, 베네통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파리에서 베네통을 갖다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떠리로 파는 것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습니다. 여기서 안 팔린 거 거기 가가지고 팔리고 뭐 이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유통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빨리 돈다. 이 말씀 하다가 이제 한 건데. 그렇죠. 유행이나 이런 게 정말 빨리 도는데. 그렇죠. 이 빨리 도는 게 도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속도가 높아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할 만하면 딴 걸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그렇죠. 어르신 분들이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좋은 기계 나왔다고 해서 펜스라고 그러고 펜스 쓸만하면 또 다른 걸 바뀌고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회의가 들었는데 이걸 왜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라고 하는 회의. 기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선생이 기계가 돼 있어요, 요즘은. 예. 그렇죠. 기계치로 넘어가는 연배에서는 이제 심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뭔가가 주종에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요즘 유행 한참 하는데 예, 예.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어르신들은 뭐 그 위치 찍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적응할 시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뭐 이해돼. 예. 아, 그 젊은 층이 많이 쓰겠다, 진짜. 예. 앱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예. 일상화되어 있는 층들이. 예. 그렇죠. 그냥 콜택시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말만 해주면 알아서 왔던 게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힘든 거죠. 제가 진짜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게 같은 얘기일지 다른 얘기일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광고에서 봤는데 이제는 마이카 개념이 없어지고 예. 내가 차가 필요해. 그러면 그러니까 핸드폰 앱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만 찍으면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차 예. 그러니까 쫙 지도에 나와. 예. 그럼 가서 선택을 해. 아, 이거 나온 지가 언젠데요, 그게. 전 최근에 광고로 봤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건 카풀도 아니고 마이카 개념도 아니고 예. 완전 신개념인 거잖아요. 차량 공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재밌어요. 예. 맨 처음에 나온 게 미국에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 카쉐어링의 예. 이제 진보된 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카드만 되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타고 거기서는 아무 데서나 내립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차주는 있는데 예. 그걸 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예. 뜻인데 이건 아예 이제 그 사업화 되어 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렌트카처럼 그렇죠. 빌린 데서 그냥 편도 없이 그냥 왕복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미국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사용 시간만큼 비용 지불하고. 예,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이 좀 달라요.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예. 뭘로 했냐면 시형으로 했습니다. 아, 시에서 운영을 한 겁니까? 예. 아, 그 사업을? 예. 그 교통약자 이동권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도, 차가 비싸니까. 없는 사람도 필요할 때,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해서 전기차로 해야죠. 혁신적으로 해서 공공으로 풉니다. 어, 그것도 말 되는데? 예.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요? 어, 이거 엄청나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가면, 야, 저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내 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공유 개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아웃소싱도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왜 그런데 소비가 더 늘죠?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이 더 총액으로 보면 더 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 위주의 사회에서 네. 렌트하는 사람들의 사회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유가 아니라 향유. 향유가 아니라 돈 내고 쓰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DVD 플레이어 나왔을 때 네. 한참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DVD 플레이어 나오면 DVD를 갖다가 사면 내가 몇 번을 틀어도 상관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번 틀고 300번 틀고 이거 횟수에 따라서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갖다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제도를 갖다 만들 때. 그러니까 물건 하나만 팔고 땡이 아니라 물건 예. 팔고 나서 계속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거죠. 예. 마치 뭐랑 똑같냐면 프린터 값은 거의 헐값인데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값이 엄청 비싸게 치는 프린터 본체 값보다 예. 잉크 값이 더 비싸지로 예. 나중에 가서 예. 딱 그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점점 예. 예. 예. 내가 예. 물건을 갖다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출되는 유지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걸 먹겠다 이거잖아요. 예. 간단히 얘기라.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금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물건을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예. 파는 것은 소유 대상이 되는 물건은 미끼 예. 상품이 되는 거고. 예. 그잖아요. 예. 결국은 그걸 가져가서 많이 돈을 내게끔 만드는 프로덕트를 그렇지. 만드는 거죠. 상품을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예. 그렇죠. 이구 사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제도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비정상 아닙니까? 물건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물건이 많아서 그런다고? 너무 물건들이 많아서 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네. 프로덕트 입장에서는? 예. 네. 물건 이미 다 팔았는데 뭐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이제 어떤 신제품하고 네. 새 시장을 창출하기가 힘들다. 예, 그 리듬도 이제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막 1년에 한 번씩 막 폰도 바꿔라 막 이래가면서 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그 한계에 봉착을 하면.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네가 갖고 있으면 돈을 내라라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 점포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는. 예. 딱 이거잖아요. 비교하자면.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연적 확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내포적 확장이냐 외연적 확장이냐 아무튼 옛날에 그 경쟁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건데 네. 밖으로도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물건들을 쫙 팔았고 이미. 예. 그리고 안으로도 안 사도 되는 물건들 다 사게 만들었고 안으로도 꽉 차고 밖으로도 꽉 차고 이제 지구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보니까 소비자는 내가 왜 자꾸 바보가 된다는 느낌이 들까요? 물건을 안 쓰면 이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면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공유 경제로 들어가면 분명히 차를 두 명이 한 대를 쓰는 게 한 명이 각자 두 대를 쓰는 것보다 절약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차의 내구성이? 예. 그러면 그렇지, 차가 당연하겠죠.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폐차할 것을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폐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생산 주기가 빨라지죠. 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공유의 대상에 대한 어떤 상품에 예. 예. 총 어떤 뭐냐면 그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예. 그렇지가 않네요. 예.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 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집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돌리면 네. 분명히 지금 난 일하는 동안 집은 비어 있는데 그걸 그렇죠. 누가 이렇게 또 놓고 이렇게 쉐어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답니다. 근데 집은 사람 손길을 타야 그래도 때깔이 좀 예, 난다고. 집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집은 비워둘수록 사무실 이상하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무실은 계속 쓰면은 빨리 닳아요. 설비도 훨씬 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전기도 엄청 많이 쓰게 되고. 아,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있는 물건을 주기를 굉장히 빨리 쓰게, 빨리 소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유 경제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공유 경제라는 게 생산자 입장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P2P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우버 택시 같이 예.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노동하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졌으면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상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로 돈을 벌어라. 옛날엔 자가용이라고 하면 돈은 내가 딴 데서 벌고 예. 자가용이라는 그 승용차를 통해서 여행도 가고 출퇴근도 하고 이러면서 내 개인적인 활용을 한 거지 그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생산 수단이 아니라 여가 활용 수단이었죠. 그렇죠. 예, 소비 수단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싼 자본일수록 자산일수록 물건을 사는 순간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개념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많이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뭐 300만 원, 400만 원짜리를 취미로 사는데 예. 이제 점점 비싸져가지고 7,800만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예. 좋은 카메라들은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카메라를 사는 순간 카메라로 어떻게 돈을 벌까를 갖다 고민하는 사람들만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쓸 땐 쓰고 아닐 때는 돈 받고 임대해 준다. 임대를 하든 아니면 뭐 알바를 뛰든 뭐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카메라의 예. 대고성 떨어지고 예. 5년 뒤에나 이제 그걸 갈아치워야 되는데 3년으로 주기가 예. 짧아지고 예. 그러면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회사 예. 입장에서는 또 계속, 예. 계속 생산하고. 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소유 개념에서 이걸 활용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큰 축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슬슬 어떤 식으로 바뀔지가 예측이 되죠. 그냥 그러면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그 공유 경제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은 대신 그 어떤 특정한 물품을 내가 삼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보다 예. 나눠서 쓰면 소비자 입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적어지죠. 그러면 윈윈이잖아요. 생산자도 예. 좋고 소비자도 좋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그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공유 개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본주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예. 이것들을 어떤 메커니즘을 갖다 시스템을 장착을 해놓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자본의 명령 뭐 혹은 뭐 이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계속 이 공유가 발전하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이 공유 개념을 쓰는 거하고 거의 생각은 비슷하게 나오고 현상도 비슷하지만 네. 결국은 그걸 정치 권력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은 굉장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파리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공유 개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파리시에서 전기차를 갖다 공유 개념으로 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아, 그랬나요? 예. 뭐 좀 도시의 스케일이 다르고 좀 충전소나 네.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예. 근데 프랑스나 이쪽에서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생산을 갖다가 빨리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서울시에 접근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아, 자전거. 자전거를 있고. 그렇게 운영한 건 제가 직접. 그거는 구청에서. 경험했었죠. 예.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군데 있고. 예.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뽑아갖고 해서 예. 어디 가서 다른 곳에 이제 보건소에 넣으면 되는. 예, 서울시에서도 약간 차도 합니다. 시티카. 예. 했었습니다, 잠시. 근데 그것도 이제 위탁 관리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아무튼 그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빨리 전기차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구성이. 그렇네. 그게 뭐냐면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기차는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으로 뿌려가지고 계속 회전 돌리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 고장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 혁신의 재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발전시키는 쪽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다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공공화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민간화되버리면 미국식으로 민간화되버리면 그 이익을 그 열매를, 그러니까 지식이 축적되는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이제 민간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공공 데이터나 개방하고 민간이 예.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의 지금 큰 흐름이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면 민간의 데이터도 공공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공의 데이터도 다 개방을 해서 민간의 돈벌이로 쓰게 해주라. 아, 그렇죠,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제 세팅 자체가 이미 민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공유 개념이 등장을 한다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자본을 위한 공유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새로 부활한 지리 통해서는 도시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짚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개념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네. 포인트를 어디다 놓는 겁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노동에서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네. 도대체 이 노동이 지금 정상인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뭐 이런 생활들. 아, 그러면 지금 네. 이런 생활이, 이런 도시 생활이 정상인가? 예. 네. 그러니까 큰 주제가 이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상 비정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박근혜 예. 대통령의 예. 그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얘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는요. 비정상을 예. 정상이라고 우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어폐가 많았어요.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예,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건 그 푸코한테 나온 얘기, 철학자 푸코, 미셸 푸코한테 나온 개념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예,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말입니다. 정상화라는 말은. 그렇죠. 예. 정상이 아닌 걸 정상이라고 우기게 만드는 그 지식 권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을 뭘로 가르는데? 이것도 예, 그것도 상식의 폭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또 다른 이제 철학자가 예. 말을 했죠. 네, 예, 아무튼. 예. 예. 아무튼.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도시 생활의 비정상 이건 그런 게 예. 연동이 되나 안 되나? 예. 아, 아니죠. 딴 얘기죠. 딴 얘기라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이게 정상적인 도시 생활이냐. 예. 이게 이제 그 이 부활한 진리 통해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동 또 어떤 예. 분야를 짚을 계획이십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해요. 정말 필요한 거 교육. 그다음에 이제 주택, 네. 그다음에 교통,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 예, 크게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더 쉽게 하면 이게 사는 거냐, 예. 이거잖아. 이, 뭐 그렇게 감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건 좀 그렇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좌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점점 힘들어질 거냐, 뭐 이런 흐름들. 뭐 지금까지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왔으니까. 아니, 그 예.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사실. 아유, 미국에서 지금 모범 사례라고 지금. 난 오바마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예. 사람이 오바마예요. 어떻게 한국의 교육을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내부 정치겠죠, 뭐. 그러겠지? 예. 근데 미국은 그 나름 그 교육과 관련된 흐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미국 교육도 뭐 엉망이고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저도 전해드린 예. 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교육에서 쓰이진 않을 거니까 우리나라 교육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육 얘기니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의 그 사람한테 돈을 줄 거냐 아니면 공간한테 돈을 줄 거냐 지역에 돈을 줄 거냐라는 그 두 개의 싸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people based planning 하고 이제 그 place based라고 해서 이제 장소에 돈을 주냐 아니면 예. 이제 사람의 돈을 주냐. 풀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 그 빈민촌이나 아니면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못 사는 동네에 돈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거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 못 사는 지역을 바꿔주겠다는 거냐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도심 그 도시재생 예. 마을 만들기 여기도 다 그 말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예.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나 기타 등등은 결국은 사람을 포인트로 주는 건지 아니면 장소의 문제였던 건지. 근데 낙후 지역 재개발이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주거 환경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기 사람 얘기 하나도 없고 오직 공간으로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그 중시하는 거 다 쫓아버린 거잖아. 아, 결국은 쫓아지는 건데, 근데 결국은 돈을 갖다가 다 이제 건물 짓고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돈을 그렇죠. 닦고 뭐 그렇죠, 하는 데 그렇죠. 쓰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보통 이 전통을 세운 게 민주당이에요. 미국 민주당이다? 예, 공화당 아닙니다. 어, 그래요? 예. 민주당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그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컨스트럭터였어요. 토목, 건설업자들.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지역의 건설업, 그러니까 이른바 예. 토호로 불리는. 예. 그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 군산복합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큰 공장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돈을 갖다 그런 식으로 쓰면 결국은 민주당한테 계속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닉슨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 하면서 군산 복합체 돈을 몰아주고 싶으니까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돈을 갖다가 다 삭감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사람 중심입니다. 아.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못 사는 동네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석세스 스토리, 성공 이야기를 갖다가 배포를 하면서 그것들을 갖다 돈을 퉁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어퍼머티브 액트입니다. 인종 쿼터. 아, 그게 이제 뭐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입시 소수 인종한테 가산점 예. 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뮤지컬하는 극단에도 흑인을 갖다 몇 명 이상 뽑아야 되고, 네. 뭐 한국 그러니까 황인종도 뽑아야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게 가장 잘 구현되는 게 할리우드 영화 아닙니까? 예. 항상 백인 주인공의 예. 동급의 흑인. 근데 그게 전 사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큰 직장 같으면 우리로 따지면 현대, 삼성, 대기업 같은 경우에 쿼터제로 해가지고. 네. 못 사는 동네 출신들을 뽑아라라고 강제화시키는 거죠. 인종으로. 예, 예, 예. 인종으로 뽑으라고 예. 하니까 결국은 흑인 중에서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성공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코스비 가족이에요, 시티콤. 아, 그렇죠. 흑인 가족이죠. 예, 흑인 네. 가족인데 중산층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진입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난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갔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못 사는 동네와 잘 사는 동네의 갈등이 아니라 못 사는 동네 안에서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놈과 없는 놈끼리의 갈등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예요. 개인적 문제로 치환되어 버리는 거죠. 예. 삶의 태도와 능력의 문제로 예. 치환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토목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예. 동시에 거기서 이제 개인화 시켜 가지고 이제 싸움을 갖다 바꿔 버리고 그렇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전쟁에 몰아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판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이제 플레이스에서 이제 피플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 근데 그게 교육 그러니까 정책에까지 투영이 되는 예. 거죠. 예. 대표적인 토목 예산이 대부분 다 교육 예산이었어요. 아, 학교 짓고 뭐 학교 짓고 그다음에 시설 가꾸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닉슨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설도 열악해지고 예. 뭐 이래가면서 예. 교육도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 그렇게 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아주 초등학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 예. 까놓고 얘기해서 오바마 입장에서 자꾸 한국 교육을 띄우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내부 폴리틱스. 그거 저는 그 뭐냐면 예. 국가가 그러니까 그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예. 재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고 예. 대한민국 교육률을 봐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예. 돈 지출해서 지네가 알아서 하지 않냐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 맞죠? 근데 지역에 이제 교육으로 돈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분을 쌓아야지 이제 연방에서 이제 교육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뭐 아무튼 그쪽도 복잡하니까 대국이 중에 대국이고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게 정상적인 도시 생활이냐라고 하는 주제 하에 뭐 노동, 교통, 주택, 예. 교육, 물가. 예, 근데 노동이 이제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로 해결하기 힘들죠. 소주제가 여섯 개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지리통 길게 갈 것 같죠. 그거 아니고요. 9월 요번 포함해서 예. 4주 동안. 예. 그러니까 한 주에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 형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두 개씩. 예. 이렇게 소화가 돼서 여섯 개로. 예. 끝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부활한 지리통이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임동근 교수를 다시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고의 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예.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그 저기 이제 9월 말 10월 초 넘어가면서 10월에 저희가 완전 개편한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잘하는 게 물귀신 작전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예. 9월에는 아무튼 이게 정상적인 도시 생활이냐 예. 뭔가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당신들 예.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예. 교육도 이게 정상이 아니고. 난 제일 그래서. 웃기는 게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서 나는 물가 상승률 오고 예. 마트 가서 뭐 너무 다르잖아. 예.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어요, 제가. 예. 어? 예, 이번에 그 이거 할 때 그냥 그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 지표 100개를 만들어서 네네, 네.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이제 지표가 있어요. 사회를 갖다 읽는 지표들 갖다 정부 쪽에서 내놓는 거. 이걸 하나씩 놓고 이제 훑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야, 그것도 재밌겠다. 100번 해야겠네. 100개의 주제인데요. 100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예. 하나씩. 그러면 지표화가 돼 있으니까 이미 데이터 나와 있고.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 자가율, 주택 자가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 어, 그 예. 재밌다. 그 접근법도. 예. 예. 예. 예. 그 이 나라 지표라고 또 있습니다. 무슨 지표요? 이 나라 지표. 이놈의 나라라는 뜻의 이 나라? 아니 그 알파벳 2고요. 그다음에 나라 지표. 아 알파벳의 2? 예. 예. 그래서 나라는... 내셔널 인덱스인데 거창해요. 이 내셔널 인덱스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맨 처음에는 좀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제 합니다. 그건 이제 진짜 정부 입장에서 정말 지표화하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보고 싶다라는 것들.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발표를 쭉 하거든요. 네. 보통 뭐 50개에서 200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발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통치성에 그러니까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 뽑아내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아, 정례적인 조사는 아니군요. 예. 2009년인가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쭉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계 있는 통계를 가공을 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예, 예. 각 부처로 별로 할당을 좀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이것도 또한 되게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 지표. 아, 말이 좀 이상해요. 이 나라의 지표는. 이 나라 거 디스, 이가. 그러게, 디스. 디스, 예. 디스로 자꾸 들리잖아, 이게. 네, 아무튼 알파벳 이 나라 지표인데.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1인당 1일 스팸 받는 수도 이 나라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몇 개랍니까? 나 그거 진짜 궁금해. 아, 수치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아, 짜증나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그 윗분이 궁금하면 갑자기 나라 지표로 바뀌어서 등장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윗분이 뭐 또 스팸까지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뭐 누구한테 들었겠죠. 아무튼 이게 그래서 코시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100대 지표는 나름 그래도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지표들이고요. 이 나라 지표는 정말 이 즉흥적인 이 통치, 지금 현황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인덱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까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도시생활 이게 정상인가가 됐죠. 네. 예. 아니 뭐 시간은 많아요. 뭐 이렇게 급해? 예, 아무튼 예,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만 한 두세 번 할까요? 아, 예. 그러면 제 월급을 책임져 주시면 뭐 한 번만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네. 도시 생활이 이게 정상인가 하면 그렇죠. 지표 이야기가 이제 한두 개씩 나오면서 네. 그 요즘 돌아가는 꼴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는 이 꼴이 정상인가라는 그렇죠. 얘기도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꼴이죠, 꼴.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뭐 이제 프롤로그로 그냥 쭉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궁금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본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한번 풀어서.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소주제 어떤 걸 한번 짚어볼까요? 미리 예고를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내죠. 고용의 첫 번째 파트, 노동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망가져가는 상황들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조업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 예. 다 알죠, 사실은. 예. 이제 프롤로그처럼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크는 것들을 갖다 여러 개의 도시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면 교역 도시가 있습니다. 교역. 예. 예. 그러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그렇죠. 사람도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그 센터로서의 도시예요. 예. 예. 실크로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 만드는 것도 없는데 결국 네. 물건이 다른 나라 물건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돈을 버는 도시. 그러니까 대상들이 가다가 예. 잠깐 모이는 곳. 예, 이건 교통망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실크로드 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망한 도시입니다. 망하는 것도 한 순간. 그렇죠. 인 거죠.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자원이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게 뭐 먹을 거든 뭐든 뭐 그 광물이든 그러면 그 자원이 계속 나오는 한 그 도시는 살아남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자원이 고갈이 되면 이것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가 자원이 계속 바뀌어요. 필요한 자원들이. 자원이 고갈이 안 되는데도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책 요즘 나오는 광고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석기 시대가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런 광고였어요? 예. 책 광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메인 도시가 가는 거는. 뭐 카페가 섹시한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원 도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으니까 우린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자원이 필요로 하는 건, 그러니까 필요되는 거는 예. 효용가치가 있는 것도 외부적인 맥락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자원도시도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도시는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에 옮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예. 게 이제 요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도시를 보통 이제 산업도시, 뭐 자원도시, 뭐 탄광이나 이런 자원도시,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지금은 그 모든 도시를 갖다가 다 통제하는 그런 수위 도시들, 지배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게 메트로폴리스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대빵 도시. 예. 일종. 그래서 대빵 도시는 교육 도시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대빵들만 있는 거지. 돈만 움직이는 그렇지. 도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의 출현인데 이 흐름 하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도 이제 제조업이 몰락한다라는 거는 이 흐름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하시고 예 그죠 본 게임은 예 다음 주에 해야죠 다음 주에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동근 교수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지리통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예. 인사를 드리죠 고맙고 예.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숙제를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몇 주라니 무슨 얘기예요? 한 학기 몇 주가 몇 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은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김상욱입니다 수다를 떨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학적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고 차분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 임영현입니다 과학의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는 데에도 수다만한 게 없습니다. 프레시안 강양구입니다. 이제 과학 이야기도 우리 과학자가 우리 입말로 직접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콘서트의 시대는 가고 수다의 시대가 왔습니다.